마음을 돌아올 기억 없네. 저 잠이 들어 별기름 내 사랑은 한숨뿐인데 아싸이니 모르시나요?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, 고운 마음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 좀 맹세를 하고 여인은 지나요. 하늘 지새울고 낙엽을 터지던 가을에 아 꿈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 옛날 아쉬움에 한없이 웁니다. 전가하는 길이 절로 보이네.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. 나에게 애인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즐거울 거야.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에 늦지라도 함께 갈 거야. 봄 여름이 가도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도 내 사랑은 나 변치 않으니 나에게 애인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.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에 끝이라도 함께 갈 거야. 봄 여름이 가도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도 내 사랑은 나 변치 않으니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. 행복할 거야. 행복할 거야. 전해드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나를 못 살아.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도 당신만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. 수많은 세월을 흘러도 당신만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. 살아갈 테야. 살아갈 테야. 한 발길 돌리면서 떠나가는 당신이 이제 왔어 내 우차도 고무한 일인데 아닐 줄 멀리 떠나버린 당신을 사라지고 그의 살아갈 테야